6월 17일 금요일.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의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받는 언약 백성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레위인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압제자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앞서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홍해도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가게 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오늘도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인간은 악하고 패역한 모습이 많으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옮아매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선한 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으로 강팍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묵상 에세이.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인 패션은 중세 영어에서는 열정이 아니라 고난을 의미했다. 그런데 지금은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뜻이 변화되었다. 어떤 것을 너무나 열망하는 나머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말이다. 더는 남는 것이 없도록 다 쏟으셨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열정이 성자 하나님의 고난을 가져왔다.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십자가의 진상이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열심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이 합하여 성취된 일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십자가를 통한 이와 같은 구원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설명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곳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아야 한다. 김영익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한절 묵상.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성품상으로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함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초청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역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낮과 밤으로 감찰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죄 많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